주때없이 이리저리 이끌려 다니며 항상 너 엄마 품에 안겨 꼭두각시 인형처럼 그렇게 춤추지. 넌 아무것도 모르지. 너의 엄마가 시키는 대로 따라할 뿐이지. 그래 그래서는 술을 마셔 되지. 그렇게라도 넌 네 자신을 잊으려고. 넌 재능 있게 있는데 넌 엄마 없이 아무것도 못하지. 그저 생각 없이 이끌려 다니며 목적 없는 너의 삶을 살아갈 뿐이지.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도 몰라. 엄마에게 모두 물어봐야 할 수 있어. 넌 네 자신을 잃어버렸지. 너의 삶을 모두 엄마에게 뺏겨버렸어. Oh, mommy. Mama가 또 오르만져 주길 바라면서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마. 엄마가 다 네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너 네 능력을 알지 마. 너의 엄만 그런 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해. 네가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잘난 아들이라 믿고 있으니까. 넌 갈등하고 있구나. 엄마 마음에 들지 않는 여자를 사랑하며 그렇다면 어서 빨리 포기하려. 너의 엄마 화병으로 쓰러질지 몰라. 엄마 꿈을 벗어나려 했으지 마. 지금까지처럼 그냥 엄마 뜻에 따라 바로 너의 행복한 삶이야. 너 혼자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Oh, mommy. Non man. 사람들을 엄마 때문에 잃고 있지. 우정 사랑 너의 직업까지 엄마가 다 결정하고 관장해왔으니 넌 하라는 대로 했지. 넌 아이처럼 순정하며 엄마를 따라줬지. 하지만 내게 남은 것은 없어. 빈 껍데기 술에 취한 네 모습뿐이지. 너의 아버지는 모두 알고 있지. 하지만 네 아버지도 어쩔 수가 없어. 네가 살아왔던 것만큼 너의 아버지도 엄마에게 매여 살았으니 지금 네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 너의 아버지도 같은 고민을 하지. 자신 용기 없는 남자들은 자신을 다 버린 채로 살아가야 하지. Oh my.